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모두 소용없단 걸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이 시려와도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 안아줘 없인 견딜 수 없어 정신이 잠들고 싶어 yeah, yeah.